내가 달리는 길은 love, love, love, love. 허나 그 길은 온통 dot, dot, dot, dot. 피할 수 없는 함정은 맘에 gup, gup, gup, gup. 마치 늪처럼 용기를 삼켜 점점 난 작아져 사라져 가는 얼굴에 밝은 표정 내 겁에게 등 돌린 채 외면할까봐 자꾸 두려워 몇 번을 넘어져도 일어서 갈 테지 but, but, but, but 잠마저 못 들도록 너를 보다 걸려둔 병, 병, 병, 병 네 사랑 갖지 못하면 알 수 없지 영, 영, 영원토록